오늘도 텅 빈 방에 쓸쓸히 들리는 시계바늘 소리. 아무 의미 없는 하루가 또 지나고 있어. 지나고 있어. 이제 웃는 것도 어색해. 모든 게 다 허탈해졌어.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넌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날 떠났고 그토록 널 믿어왔던 내 맘이 무너져 내려 아직 아픈가봐. 누구보다 믿었었던 너였으니까 상처가 더 큰가봐. 미안해 한마디도 없이 너 거울 앞에 네 모습이 보이니 너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생각은 많겠지. 누구보다 아낀 너였었는데 정말 아파. 나는 어떡해. 너 없이도 괜찮다고 난 잘 살고 있어. 행복한 듯이 내 주변인들 이 얘기를 묻지 모르겠지만 잘 살고 있겠지. 바빠서 밀려있거든 내일. 너는 신경 쓸 겨를 없어. 더러운 옷을 벗고 이제서야 나다운 게 뭔지 깨닫고 시작해 밝은 내일. 너도 적당히 좀 해. 주변 사람들에게 내 욕 내 귀에도 꽤나 들려. 너의 가식적인 태도 하긴 내 앞에서 거짓말만 늘어놓다간 넌 떠났지. 돌아오고 싶을 거야 다시. 근데 이젠 네가 필요 없어. 넌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떠날 만큼 우리 사이는 멀어졌었나 봐. 이제야 너의 맘이 다 느껴져. 오오오오. 누구보다 닮았었던 너와 나였으니까 상처가 더 큰가 봐. 미안해 한마디도 없이 너 거울 앞에 네 모습이 보이니 너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생각은 많겠지. 누구보다 아낀 너였었는데 정말 아파. 나는 어떡해. 너 미친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은데 그렇게 또 하루가 간다. 사랑